내가 말해 눈치 보고 포기하는 한심한 사내 Yeah! Hello! Oh, we did it! Me! It's so fish! Uh-oh! We pin on time, baby! Yeah! We dedicate to you! Nami! Are you ready? Yes, sir! Okay, let's go! 수능 전까진 제대로 듣고 보고 말하지도 못하는 엘렌 켈러드 교복안에 진짜 모습을 감춰야만 하는 이 시대의 세일러문 새벽에 울리는 출발 신호 아침은 그냥 물 마시고 성적표 왜 쫓기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토끼 눈 수능 당일에 울리는 사이렌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렌 구급차에서 9분 만에 숨을 거둔 그녀가 누구든 간에 현실은 너를 칸막이로 눈을 가린 경주마와 판막이로 만들어 Just stop 이건 뭔가 아니다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해도 여전히 듣고 보고 말하는 게 어려운 엘렌 켈러드 내 사랑하는 가족 빼고는 모두 실어발 준비를 마친 헤이로드 넥타이에 목졸리는 반가름하들 지각 횟수가 난 반가름하는 하루를 버티고 잠자리에 들며 악몽의 반복 계속되는 불면 일처럼 일 빼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삶에 동참해 yes. 원하던 삶이 이것만냐는 녀석의 술주정에 침묵하는 동창해 현실은 너를 칸막이로 눈을 가린 경주마와 판막이로 만들어 Just stop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Everybody say fish. Chicken and fish. Well, we.